지난 평화시절 하나님께서 내배했던 좋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시절 대학으로 소고자 하는 시간들을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은 몸에 병이 나거나 아니면 아플 때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속이 쓰리고 배 아프고 허리 아플 때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받으러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명함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잘 고치는 목사라면 의사보다 봐도 목사가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의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은 목사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 목사는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갈 때가 있는데 이런저런 내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병원에는 가보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목사님 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부르는데 어떻게 하죠? 밤 12시에 한 교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세요? 앰뷸런스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제가 문제가 많은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전화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는 다녀왔는가 꼭 병원에 한번 다녀오라고 말해야 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꽤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병원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장로님들 깨워서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할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체험이 없어서일까. 틀림없이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제가 능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어떤 장애인들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버린다든지 병원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로 퇴원시켜서 집으로 데려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아들이 열이 나서 그래서 이마가 굴덩이 같은데 저는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이 열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보다 자꾸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신유 은사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그렇고 일반 의학에 대한 저의 신앙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고 제가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능력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저에게 없습니다. 물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을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꽤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능력이 있어야만 목회를 잘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인이 몸이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꼭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꼭 심방을 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병자들을 특별히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어쩌다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뜨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뭐 이런 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교인들, 아픈 교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에게 제가 능력 있는 목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병자들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초능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말할 때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그렇다면 병고치는 능력이 저에게 없다면, 그렇다면 신유의 은사도 없는 저를 부른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만일 병든 자들이든가 저는 빨리 의사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했다든지, 교인들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르라고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목사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모든 당시의 모든 목사들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목사를 부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모든 신유의 은사를 모든 목사들이 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병원이 다 망할 거고 교회는 환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사의 사역과 기능은 분명히 의사의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후에 그 어느 시대에도 뭐 교회 때문에 병원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이 목사들 때문에 의사가 전부 다 직장을 잃었다든지 이런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선이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을 찾지 말고 너는 목사를 찾으라, 장로를 청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인들을 돌보며 교인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고, 몸이 들면 그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도움을 받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몸에 병을 들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는 뒤로 하고라도 사람들이 병이 들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연단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병을 주실 때 그 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찾아가서 자꾸만 회개하라 그런다. 참 가슴 아프잖아요. 제가 만나는 너무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들은 교인들이 마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장애 알을 두른 그 자기를 정죄하는 듯이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섣불리 그냥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병을 주신 것이니까 기도하고 병이 낫자고만 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의 경우는 긴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연단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순간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을 그 이 병을 앓았던 분인데 그분이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이제 입원해 계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병원을 갔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아침마다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고 또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 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요. 한 2, 3주, 3주쯤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었을 텐데, 제가 갈 때마다 사실은 그랬죠. 이 집사님이 제가 가서 기도를 하면, 목사님,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자꾸만 그런 말 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뭐 그런 거 자꾸만, 믿음이 없이 자꾸만 그러느냐고, 걱정 마시고 반대하세요.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겁니다. 저는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찾아갔는데 그 부인께서 저를 붙들고 그러세요. 제 남편이 어제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어제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자기는 정말로 자신이 없다고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보다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쳐달라는 기도만 저는 했답니다. 제가 좀 섬찟한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제가 다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지 덤벼기도 하고 그날 밤 제가 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아니 이거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고쳐봐야 된다고 막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이나 질병을 갖게 만드실 때 거기에는 연단도 있고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징계의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양한 수단이 있어서 우리는 섣불리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는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어쩌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인내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병고침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의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특징입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에 동참하여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그 아름다움을 교회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죽음이 확정된 병상에서조차도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은 꼭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확신과 평안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기 위해서이거나 내 기도로 한번 마지막에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과 성도의 진정한 교제 때문에 그리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즘도 이 기름을 바르는 교회가, 기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기름 대신에 성수라든지 혹은 생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것이라서 어떤 것이든지 어떤 병인에게 바르기만 하면은 낫게 만드는 효험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목사가 기도한 물은 성수가 되어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질병도 고치고 뭐 마시면 병도 낫는다는 그러한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물에 가서 그 눈을 씻고 고침을 받았지만 그 사건도 사실 가만히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의 순종을 강조한 사건이지 실로암 물에 무슨 효험이 있어서 실로암 물로 고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로암 물에서 고쳤다면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들의 다 고침을 받았어야죠. 아니면 물이 아니면 뭐 진흙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을 볼 때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으라 그러면 나을 수 있고 그동안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는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고치기 위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눈을 여기다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물가까지 간다는 것이 그냥 뭐 잘 포장이 된 도로도 아닌 것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왜 요구하셨을까? 그 장면도 그렇게 그레이스풀하지는 않아요. 그 이 사막 비슷한 곳에서 그 마른 땅에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려면 몇 번을 탁탁하셨을까? 그냥 이게 꽤 뱉어서는 이게 개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개려면 정말 한참 뱉으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개어서 그걸 눈에다가 바르고 주님 침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것은 사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하신 사건이었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지만 이 물에 도움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서 그의 난병이 낫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요단강에 물에 효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도 한국에도 그 기도한 특별히 능력 있는 목사가 기도한 물을 마시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지금 뭐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아주 이 말이 많은 그 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무한단물이라는 물입니다.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미드 수첩에 한번 그 취재가 되어서 유명해진 그 이재룡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인 무안에서 끌어온 물입니다. 요즘은 그 무안 단물이 그들은 물을 이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온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와서 그 온천에서 씻으면 무슨 병이 든지 낫는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물을 팔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전에는 물 분무기 하나에 한 500원 정도 했는데 요즘은 좀 올랐겠죠.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약을 바르면 무슨 병인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다 사요. 그래서 그 분무기 그 약을 보면 제가 그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보니까 이 물이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 뭐 교인들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병인지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시들어가는 시들어진 백합에 뿌리면 백합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병아리에게 뿌리면 병아리가 소생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물은 고장난 가스레인지에 뿌리면 가스레인지가 냉장고, TV, 컴퓨터 고장나면 뿌리면 다 돼요. 더 놀라운 사실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진짜로 그렇게 광고를 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명암한 물이 있어서 그 물처럼 그런 기능, 그 물의 기능처럼 여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마술적인 치유의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치유의 그 능력을 가진 그런 마술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약을 상징한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뭐 한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솔직히 사실 고대에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경우들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감동 받는 사람에게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 주었던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약을 쓰며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주장이 제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우선 그렇다면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왜 목사를 불렀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기름을 바르는 일이라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집에서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또한 기름이 외상에는 약이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에 기름이 약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약이지만 두통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게 약이 되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또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이 약을 먹으며 기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병든 자가 있다면 그러면 약을 쓰며 약을 사용하며 그리고 장로들을 통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 굳이 약이라는 것을 기름이라는 문의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약이면 약이라든지 그걸 왜 기름이라는 비유로 썼을까 그게 저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약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름이 모든 경우에 약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을 굳이 약을 쓰는 것이라면 왜 목사를 청했을까 하는 것과 세 번째로는 기름을 약이라면 그냥 약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기름이라는 은유를 썼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하기에 여기 기름을 바르며라는 말의 의미, 그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병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힘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고백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물리치기도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교회가 동참해서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동행함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모든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떠한 질병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교인들이 원하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서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나오는 기도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면 기도를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고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고난이 심하면 정말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너무 걱정스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눈물만 나오기도 하고 한밤도 입진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아주 기도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권사님에게 있었어요. 정말 기도의 용사예요. 매일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30살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혼자 이 잔디를 깎다가 가족이 아무도 없었죠. 잔디를 깎다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저희가 갔는데 뇌사 상태가 됐어요. 뇌사 상태가 돼서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의사들의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그 뇌사인 것을 테스트를 해서 뇌사가 확정되면 그러면 그냥 이 끝나는 거죠. 근데 뇌사가 확정된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산소호흡기하고 거기에 있는 기계들을 이렇게 떼더라고요. 그리고서 30초인가 얼마 동안은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반응이 없으면 그 테스트를 세 번을 해서 세 번 다 반응이 없으면 그러면 사망으로 그렇게 이 판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요.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기도 잘하시고 그렇게 유창하고 그렇게 의연하던 권사님이요. 아들이 지금 누워서 뇌사 상태에 있는데 이제 사망을 그 선고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이 호흡기를 떼는 그 30초 동안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전부터 저를 붙들고 하시는 기도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마디 밖입니다. 아니 기도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 말만 하세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면서도 알면서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꼭 잘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서 그 안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데이빗 제레마야라고 하는 그 설교가가 즐겨 인용하는 예화 중에 이 데이빗 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상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제가 그 소설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두 농부가 있었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도마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두 농부 모두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농사에 그 사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휠체어에 있었고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밀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주어야 했고 도마도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 농사를 짓는 농부는 윌처에 앉은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번 농사 망치면 집도 농장도 내주어야 하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랫마을에 있는 도마도 농사를 지은 농부도 가족들과 함께 힘이 염려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지어놓은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극심한 어려움과 그리고 그 고난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밤을 지켜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쪽에는 비가 오게 하고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체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뚝뚝뚝뚝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 농부의 가족들은 벌떡 일어나서 얼싸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너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지나가는 비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빗발이 점점 세차게 나아들더니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불어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은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이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겨우겨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밤에 저의 가족은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이 고난을 끝까지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그때의 풍작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아내도 수술을 받고 차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밀농부는 그 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5년 전에 망친 농사로 그들의 돈과 밭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은 소작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아내는 여전히 물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 5년 동안이 저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두 사람이 드렸던 두 사람의 기도가 각각 다르게 응답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꼭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교회에서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서로 죄를 구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16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겠지만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죄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이것은 바로 그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인 것처럼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불가피하게 당해야 하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믿음도 있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너무 불안해지고 너무 자신이 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10을 넘는 파도가 넘칠러 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나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네. 몸 아프다고 저렇게 쩔쩔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누구나 다 무섭고 누구나 다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어찌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서서 손을 꽉 붙잡아준다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함께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고난과 질병의 문턱이 너무 높단 말입니다. 누군가 밀어줄 수 있고 누군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다면 넘을 수 있어.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겠고 남편일 수도 있겠고 친구이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도 그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장로들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 있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목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병 고침이요? 아니면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만병통치약 같은 성수나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아플 때 즉각 찾아와서 발라주면 낫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기적적으로 병이 고침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게 만들고 감싸주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교회여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아픈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장로들의 기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장로들은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온 교우들이 서로 병났기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몇 사람의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애석하게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제는 잃어버린 것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서로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생소한 모습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마도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기 한 두 분, 세 분 정도가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마도 어떤 많은 대부분의 많은 우리 한현대교회 모습을 본다면 보편적인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몇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 이상하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나가고 그리고 말하겠죠. 쟤도 왜 저래? 사겨? 쟤도 왜 저렇게 불이 저렇게 돌아오고 눈에서 싸워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함께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색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냥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요. 자매님 요즘에 너무 어렵다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는 붙들고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요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좀 괜찮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서로 붙들고 기도해줄 수 있는 건 그게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해졌단 말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소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걸 마치 목사만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붙들고 기도해주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마치 목사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책임인 것처럼 생각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어디서든지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생소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하면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기로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애석한 것은 한국 교회 속에 있는 저로서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뜨겁고 열심이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 그 정서상 혼자 기도하는 것은 아주 열심인데 함께 기도하는 건 못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찾아가서 아니면 혼자 골방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보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는 별로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위에서 붙들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은 별로 없었던 그러한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경험하시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 아픔을 같이 나눌 것이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용납기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 그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나이 비 오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엘리야는 주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지나간 다음에 지금쯤 아합이 혼났을 테니까 이제 가서 비 오게 할까? 이러고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지냈잖아요. 그 이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가 그 광야에서 그 시냇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뭘 먹었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먹었잖아요. 저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엘리야가 그 이 생활을 했는데 참 이 너무 귀하고 너무 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특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엘리야의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까마귀가 뭘 갖다 줬을까? 까마귀가 무슨 뭐 팔꿈치를 갖다 줬겠습니까? 갈비에 냉면 물어다 줬겠습니까? 까마귀 몇 마리가 도대체 물어다 주면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을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들이 물론 뭐 벌레를 갖다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진수성찬도 아니고 그런 진리도 아니에요. 거기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다는 것은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너무너무 모든 사람보다 다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고 있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고난의 연속인 삶인 겁니다. 고난의 연속. 저는 성경에서 가끔 이야기할 때요. 조금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아, 뭐 부모이니까 괜찮죠. 가끔 자족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자족하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자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있는 그 인컴이면 만족하세요? 여러분 이만하면 된다고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자족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게으른 모습, 태만한 모습, 아무런 꿈도 없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한 번은 초등학생 때인데요. 걔는 원래부터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을 했던 애인데 초등학생 때 한 번 저한테 그래요.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 파이어맨이 되고 싶다고. 제가 파이어맨도 나쁘지 않겠다. 내가 원한다면 뭐 파이어맨도 좋지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다음 학기에 성적표로 가져왔는데 쫙 CEO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점수 공부를 더 해야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파이어맨은 이거면 충분하대. 그러니까 어이가 자기한테 더 이상 자기를 프레셔를 주지 말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This is enough for fireman.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이어맨이 뭐 공부를 안 못해도 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은 자기가 C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참 자족하는 저 모습이 너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좀 더하지 놈아.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자족하면 되겠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상태에 자족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뉴라이트 성교교회 지금 이 교회에 우리는 자족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도도 하지 않고 뭐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고 새로운 교인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자족인데 아니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여기도 좋지만 자체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만인가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이거면 좋습니다 하면 이게 자족인가요?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지시죠. 어떻게 자족입니까? 우리가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를 저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가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상황과 컨디션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가난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함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비천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는 풍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함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인도하심에 나는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 내가 만족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변하거나 발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발전해서 애를 쓰고자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원하심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라서 나는 조금 더 프로모되고 싶고 그래서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불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막으신다면 그 앞에서 나는 또한 자족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에 있어서도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자족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상황이나 조건이 더할 수 없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고 배고픈 시간입니다. 정말로 배고팠을 겁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외롭기도 했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불안하기도 했던 시간입니다. 그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찌했습니까? 아니 못 견디겠다. 목말라서 못 참겠다. 비 오게 해야지. 이러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 때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이해하면 적어도 엘리야의 사건을 이해한다면 비를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고 하는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가 동참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지 그가 비를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병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병을 고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마치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크레딧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비록 비천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우리는 약한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몸에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기도에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저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자신이 없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적어도 이곳에서 주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교회를 청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 마음이야. 이 교회가 이 교회 그 귀한 사명 중에 하나, 성도들을 세워주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불안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며,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너무 답답한 것은 주를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차마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끼리, 주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경계가 되고, 혹이라도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픈 이 일들을 누가 알까 두려워서 오히려 혼자 그것을 부둥켜 안아야 되는 그러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 라이프 미션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교회를 좋아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혼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